오늘여 유치한 그 패턴 배려 없는 태도 수정만 늘었까 너 반복되는 감정 낭비 바닥까지 wasted 빠질수록 crazy 애처럼 때만 쓰는 걸 I hate that hate that 아 정말 왜 이래 왜 이래 네 입으로 뱉은 fake 그대 가는 pain 난 뼛속까지 it's freaky 지긋지긋해 so tricky 울어도 뭐 어림없지 혼자가 딱 어울린 yeah. See how I live it 멍청한 내겐 no need say 무시가 정답인 듯해 I'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 한 꽃 찡그려진 두 눈썹 불쌍한 척하는 shaky voice Hold on 더는 선을 넘지 말기 You know 남은 기회까지 miss it 카카카 나를 cut it out now Better walk walk walk 제발 좀 walk out my life All done 이미 끝나버린 사이에 뭐 그리 할 말이 많나 Hate that hate that 아 정말 왜 이래 왜 이래 이제 난 사랑은 fail 자 여기서 end 난 뼛속까지 it's freaky 지긋지긋해 so tricky 울어도 뭐 어림없지 혼자가 딱 어울린 yeah. See how I live it 멍청한 내게 넌 easy 무시가 정답인 듯해 I'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 Hey boy 네가 자처한 일이니 혹시나 작은 기대 따위는 말게 yeah. 뒤늦게 후회하니 cry baby 너를 버리고 난 suddenly free 아픔은 너의 몫일 테니 babe 뱃속까지 it's freaky 지긋지긋해 so tricky 울어도 뭐 어림없지 혼자가 딱 어울린 You see how I live it 멍청한 내게 넌 이상 무시가 정답인 듯해 I'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 여기까지 걸 너와 나 잠깐 끝이 나 I'm in my zone just leave me alone